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. 어머니께 아랩니다. 꿈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성을 터칩니다. 그러면 정 깊은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급풍 속에 안겨들며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졸리라도 말리라도. 없이 이끌린 우리 길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가를 한 빛줄 이루네 천리라도 만리라도 따르리 온 주님만 끝까지 받들어 가리라 심장에 박동도 숨결도 변하랴 죽음도 두렵지 않아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그이 없인 못 살아. 친근하신 그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조는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조는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이만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그이 없인 못 살아 김조은 동지 그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죽어도 흉룡신념 버리지 말자. 한길 가리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